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여야 했는지, 왜 우리에게 이별이란 게 온 건지, 그 많은 이별 중에 왜 우리의 이별이여야 했는지. 난 그랬는데 너만 보고 살았는데, 삶이 서툰 나에게 넌 한 줄기 빛이 없는데, 나는 여전히 그런데 너를 사랑하는 일밖엔 무엇도 난 자신 없는데. 처음부터 그랬듯이 여전히 난 널 사랑해. 시간이 너를 지워도, 세월에 너를 잊어도, 처음부터 그랬어. 나는 이유 없이 네가 좋았어. 그랬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했는지, 헤어져야 했는지.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여야 했는지, 왜 우리에게 이별이란 게 온 건지, 그 많은 이별 중에 왜 우리의 이별이여야 했는지. 처음부터 그랬듯이 여전히 난 널 사랑해. 시간이 너를 지워도, 세월에 너를 잊어도, 처음부터 그랬어. 나는 이유 없이 네가 좋았어. 그랬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했는지. 너를 사랑해. 처음부터 그랬듯이 여전히 난 널 사랑해. 시간이 너를 지워도, 세월에 너를 잊어도,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우리가 지나 너와 내가 함께였고 서로 사랑했었어.